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63돌세 즈음하여 또오고 국적 선박 리치오노호 바나마 국적 선박 정유 57호 선원들의 경축 집회가 20일 남포항에서 진행됐습니다.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타승하신 위대한 김일성 주석은 진보적 인류가 끝없이 흠모하는 탁월한 군사조력가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이시라고 열렬히 칭송했습니다. 집회에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됐습니다.